오늘은 바람도 불고 날씨가 꽤 춥네요. 내일은 어떨까요? 1번. 어제는 아주 추웠어요. 2번. 오늘은 날씨가 좋군요. 3번. 내일은 더 추울 거예요. 4번. 요즘 날씨는 안 추워요.